꿈만 죽어라고 쫓았어. 결승선은 만족을 못했어. 보이지 않아 It's the hard knock life. 느긋함보다 난 숙박식에 사는 편이 더 마음 편한 타입. 하나 둘씩 내 캐릭터 모방하는 제작자. 무지콘 연습이 아닌 경험으로 자라났다. 4년간 우여곡절 구설수와 가정사. 숨쉬는 것마저 담배 피는 느낌 뭔지 알아. Get over it and move on. 눈부로 떠다 극복해서 가족을 품고 친구들이 걸어주려고. I got the swing of no other man. 내 소비는 사치보단 보상에 가깝지. 글자도 가까이서 보면 흐릿해 보이듯이 우린 자신이 처한 공경은 모르지. 버튼이면 뭐든지 다 해결되는 도심에서 내 힘으로 결실을 맺어. Well done. I'm doing it right. 이 정도면 훌륭해. Only the strong survive. 부끄럼 없어 임마. 난 느리겠지만 난 느리겠지만 I make mama proud. 난 느리겠지만 난 느리겠지만 Go ahead, you can ignore it now. (2008년) 이효리의 유고거리 끝을 때 시작된 김성희의 홀로서기 청소기 설거지 용돈 벌기 무엇 하나 익숙치 않은 채로 떨어진 여기 서울 살아 남기 프로젝트 여전히 전쟁터 fight without knife 그 사이 터득했던 방법 one dynamic mic 잡 생각들이 많아지는 건 깔깔이 보았던 내 친구들은 잘 알아 it's the hard knock life and time flies 네 아빠차보다 빨리 내가 물려받은 건 차키 아닌 키 180 시력 1.5 남들보다 뛰어난 관찰력 틀이 없는 표현 방식 어린 왕자의 상자 속 안에 뭐가 있게 Money, fame and bitches 나도 알고 싶게 지금 현재 위치까지 달려왔어 Follow on, come through the door 개선장군 동대문 통과할 때 승전보 울려줘 drum roll 박수 갈채 난 백스테이지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며 말해 이 모든 게 꿈이 아냐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 갈 거지만 일단 수고했어 Well done I'm doing it right 이 정도면 훌륭해 Only the strong survive 부끄럼 없어 임마 난 느리겠지만 난 느리겠지만 I make mama proud 난 느리겠지만 난 느리겠지만 Go ahead, you can ignore it now 이렇게 저를 움직이게 만드는 게 꿈인 것 같아요 정산 받은 날도 돈보다 먼저 곡을 써 서초에 가 팝타임 stay tuned에 속을 썩여 성공은 깃발 틈 없이 사명감을 줘 요란했던 빈술 애들은 공술의 공수가 비파스키 보스틴이 써낸 긍정의 힘 마침이 잘못됐어 사실 금전의 힘이 매놀리를 일찍 배워 기계처럼 사는 고리 전혀 인간답지 못해 자꾸 인성 얘기 꺼내는 거야 난 집안 빚다 청산하고 일산의 할머니 모실 집과 삼촌은 같지만 가세이 바우스 엄마의 초상화 엄마 체스 날 제대로 보려면 put the cameras down 난 말이 시가 되게 해 누굴 나 무라기 전에 유명한 부자 못돼도 이루려고 노력해 열정도 지나치면 해가 된다는 말 Right 난 널 땀나게 하고 부채질 받아 I'm doing it right 이 정도면 훌륭해 Only the strong survive 부끄럼 없어 임마 난 느리겠지만 난 느리겠지만 I make mama proud 난 느리겠지만 난 느리겠지만 Go ahead, you can ignore it now